다시는 길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 다 기다리네. 나가보자. 저길 따라서 돌아올까. 오는 사람만 쳐다보네. 싶어요. 하루 종일 기다려요. 아직 한 개도 보여지는